유명한 강해 설교자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했던 말 가운데 제가 참 하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단 한 권의 책으로서 하나의 주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에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만일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서 복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계속 묵상을 해왔고 강연을 해왔죠. 그래서 그때마다 복음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고 복음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어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뭔가 묵상하면서요. 역시 이 말씀 가운데는 복음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한번 무릎을 치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과연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이라는 인물은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인물이죠. 이삭과 예수님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닮아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나름대로 성경을 샅샅이 뒤졌어요. 뒤져보니까 이삭과 예수님이 닮은 점 최소한 12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없는 것들은 빼버리고 제가 볼 때 어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8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삭과 예수님은 둘 다 성령에 의해 잉태된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죠. 그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굽니까?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자는 것이죠. 이 이삭이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누구를 따라 난 자들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분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신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히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예표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삭과 예수님은 모두 출생 전에 그들의 출생이 예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우리가 그동안 살펴봐서 알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만 이 이삭의 탄생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인 것이지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해 주는 장면을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삭과 예수님은 둘 다 수태고지가 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태어날 때 이미 예고되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라와 마리아는 둘 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사라는 어떻습니까?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때요? 혼인 전인 상태죠.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어요. 둘 다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공통점 뭐냐면요. 이삭과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2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보니까 시기, 이게 바로 모에드란 단어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해놓으신 일정한 기간이었다고요. 시기가 되어 되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때가 찼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기가 완전히 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때가 참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정해 놓으신 때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에 봤던 이삭이 나온 때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참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충만했다, 가득하게 되었다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충만하게 가득 찼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예수님 둘 다 때가 찬 시간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에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이삭과 예수님 모두 독자였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이삭은 누구의 독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독자였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로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여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육신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번제로 드려질 때 그때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냐면 보통 18세에서 20세 정도로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삭은 이미 장성해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그 아들이 이유도 없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아들 이삭이 어떤 것도 불만도 내치하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며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삭이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잠잠한 어린 양같이 순종함으로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순종함으로 죽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로 이삭은 자신이 죽을 모리아 산으로 무엇을 지고 올라갔을까요? 그 번제할 나무, 번제에 드려질 나무를 이삭이 직접 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볼게요. 창세기 22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왜 성경에 있을까요? 왜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잔인하리 많지 그 번제 드릴 나무를 지고 올라가도록 만들었을까요?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한 나무인데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이 사형당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비아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 이 이삭이 이미 그것을 모형화하고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이삭과 예수님 둘 다 모두 죽음에서 살아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으로 이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죽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오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삭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여섯 가지만 좀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삭의 그림이 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이삭의 삶이 바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삶을 그대로 예표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 아들을 낳지 못했던 그 백세나 됐던 그 노부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었구나라고 이해하고 참 하나님 대단하시네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말씀을 끝내버리면 안 돼요.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구나. 그리고 창세기의 모든 장과 절 가운데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 우리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일관성이고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눌 내용은 이삭은 은혜를 정확히 설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요, 은혜 언약을 정확히 해석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이가 젖을 떼었을 때. 이 크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까돌인데 매우 크다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그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라는 말은 미스테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결혼잔치나 대연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이, 이 이삭이 이제 젖을 뗄 정도까지 건강하게 자라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돌 지날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아이가 그때는 항생제도 없었고 주사도 없었기 때문에 쉽게 쉽게 죽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이삭이 건강하게 자라가서 그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자 아브라함이 매우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대연회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연회 가운데서 기쁨의 웃음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쁨의 웃음 가운데에서 딱 한 명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스마엘이죠.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2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삭이 미웠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놀리는지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차헤크란 말인데 이것은 희롱하다, 멸시하다, 핍박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웃지 못하고 오히려 이삭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희롱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였어요. 그가 독생자였어요. 그리고 상속권을 가진 유일한 상속권자였죠. 그러나 이삭이 출생한 후에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더 이상 웃음을 웃을 수 없고 원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21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인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 광경을 목도했던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고 또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스마엘을 보게 되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매우 큰 근심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21장 12절, 이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잘 보십시오.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요, 이 이스마엘은 참 불쌍한 아이예요. 좀 연민의 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인데 하루아침에 그가 서자가 돼 서자라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적자가 태어나자 그가 하루아침에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 그 하갈도 불쌍한 여인이죠. 종이었는데 주인의 마음대로 들어와서 아이를 낳아버리고는 내팽개치는 모습. 이러한 또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이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자기 아들인데 내쳐져야 하는 모습.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21장 12절에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게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냉정하게 하갈과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잘 해석을 해놓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길게 얘기를 해놨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을 찾으시고요,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서신들을 기록했는데 거기는 거의 다 사도 바울만의 추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서론에 인사를 해요. 그 모든 골로새 교회들에게, 빌립보 교회들에게, 또 여러 가지 다른 고린도 교회들에게 꼭 그 기록을 쓰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꼭 인사를 취한 다음에 서론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천천히 들어간다고요. 그게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서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어떨까요? 갈라디아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서론적인 모습들이 없습니다. 전혀 인사를 하지 않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도성을 가진 사도 바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너희들 안에 있는 율법을 제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율법주의를 지탄하는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라디아서의 구조는요, 사도 바울의 격한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또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진리, 그 교리, 그 은혜의 교리를 왜곡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율법의 교리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설파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이단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격한 심정으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이해하시고 4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이것은 반어법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율법도 몰라? 너희들이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도 몰라? 네가 신학생이라면서 말씀도 몰라? 네가 목회자라고 하면서 말씀도 몰라? 그런 어법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질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이제 창세기 21장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두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누구에게서요? 여종에게서 낳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는 것이죠. 여종은 누굽니까? 하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여종,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람의 힘으로 잉태된 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잉태된 자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이 씨를 생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을 때, 그 생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갈에 들어가서 낳은 육체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죄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아브라함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손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죄 가운데 잉태한 사람,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 있는 자, 여자, 바로 약속으로 난 자, 이게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삭이 왜 약속의 자녀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아브라함이 도저히 그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00%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잉태했기 때문에 이는 약속의 말씀으로 따라 난 자다. 이가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문제로 끝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뭘 설명하기 위한? 은혜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율법이고 사라는 은혜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이게 바로 하갈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율법으로 말하면 사람이 정죄되잖아요. 그 율법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이 하갈은 바로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율법의 능력,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갈은 율법의 자녀이고 신의 산으로부터 준 종의 자녀인데, 그러나 너희, 즉 우리 성도는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잉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된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 은혜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율법과는 상반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성경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오늘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자 누구요?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했다고요. 희롱하다, 멸시하다, 박해하다. 그래서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었던 창세기 21장의 말씀은요, 단순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박해한 것으로 끝나는 모습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의 소산이기 때문에, 율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은혜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희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박해한 것과 같이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 안에는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들은 율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강조하고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존귀 삼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모함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볼게요. 그 다음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무슨 비유죠? 복음을 설명하는 비유라는 거예요. 창세기와 지금 갈라디아서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들은 서자이기 때문에 내쫓아음을 당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이스마엘과 영적 이삭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는 자들과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의 결국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인 그 이삭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요, 이 땅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언약의 자손, 은혜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육체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자랑을 삼고 권위를 삼고 존귀함을 얻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침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 읽어볼게요. 4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들아.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사라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자녀가 아니래요. 우리는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요, 정확히 은혜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마다, 또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을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고, 이게 성경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도들의 성경 읽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좀 돌아볼게요. 창세기 21장으로 돌아보세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게 사라가 하는 말인데요. 사라가 하는 말이지만 사라가 좀 예언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요, 못한다, 이게 부정어로 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강한 부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부정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강한 부정이 이 로라는 단어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이 두 쪽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로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업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죠. 근데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이 시제가 미완료태로 끝나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히 그 이스마엘의 육체에 속한 자들, 그 육신에 속한 자들,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업을 얻지 못하는, 절대로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한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21장 10절에 사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 더 살펴볼게요. 21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성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려 하신지라. 제가 예전에 이 씨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원시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히브리어로 제라, 이게 바로 씨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손. 그래서 제가 창세기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들 쭉 살피면서 이 씨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씨라는 단어가 두 사람에게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한 사람 누구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이삭을 향해서 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향해서도 내 씨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한글로 보면요, 둘 다 씨네?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고 메시아의 혈통이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말씀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글로는 같은 씨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다른 말로 쓰여 있어요. 12절에 나온 넷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레카자라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를 통한 씨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 중심적인 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흘러온 씨만이 진짜 언약의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흘러나온 씨가 진짜 씨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카자라는 뜻이 되죠. 그러나 13절에 나와 있는 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이 말은 자르아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에 의해서 흘러나온 혈통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만 나오는 씨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만 나오는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구선,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면 언약으로 흘러가는 씨가 아니라 13절에서 말하는 씨는 단순히 아브라함, 네가 너의 힘으로 내 말을 거역하고 내 언약을 거역하고 내 율법과는 상관없이 내 은혜 언약과는 상관없이 네가 만들어낸 씨라는 거예요. 네 육체 가운데 나온 씨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내침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린 육체의 소욕의 결과로 이 땅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3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했다라는 걸 기억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죠? 제가 이 3절의 말씀을 같이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기억나시는 분. 시냇가라는 나무와 심은 나무가 아주 의미가 있는 나무라고요. 그래서 시냇가라는 나무는 히브리어로 펠릭이라는 단어인데 이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생긴 시냇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냇가라는 거예요. 관계수로예요. 그러니까 왜 만들었을까요? 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더 잘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수를 만들어 놓은 시냇가가 바로 이 1편 3절에 있는 시냇가라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심은 나무, 이게 키에츠 샤탈이라는 단어인데 이 심은 나무라는 단어가 태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은 나무는 자생적으로 심겨진 나무가 아니고요. 무슨 나무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누군가에서 원래 나무가 딴 데 살고 있었는데 거기가 착박하고 아주 메마른 땅이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 나무를 어느 누군가가 신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푹 떠서 이 관계수로 이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가 바로 이 심은 나무가 설명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힘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잘 계획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고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옮겨 심어질 때, 어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기업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시냇가에 옮겨진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편 3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래서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에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